한 학생이 꼭 나와요. 나와서 저한테 이제 제가 좀그 간이 안 좋아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기 중에 그 치료를 위해서 좀 결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 학생이 거의 결석하지 않고 계속 출석을 하면서 아마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수업을 아주 착실하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학기가 거의 끝나고 한 일주일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가을 학기 시작하기. 그런데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교수님 한번 좀 뵙고 싶습니다. 연락을 달라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주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가서 이제 학교에서 보면 되지 하고 별 연락을 안 취했었어요. 근데 학기가 시작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쯤 해가지고 부고가 올라왔습니다. 신문에. 이 학생이 병상에서 아마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그렇게 줬는데, 제가 그걸 너무나도 그게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참그 면에서 제가 깨어 있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참 회개도 드리고 했었는데 한 2주 전쯤 해가지고요. 한 2주 전쯤에 여기 와 있는 탈북자 형제 하나가 물론 그 형제가 많이 약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품에 안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속해 있었던 교회에서도 몰랐더라고요. 그해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음식도 가져가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움직임이 없어서 예, 그 저기 그 돌봐주고 있던 권사님이 늘 그럴 수도 있다 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급작스럽고, 놀라움 속에서 그렇게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가 왜두 말씀을 드렸냐면, 그게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그때의 일과 이번의 일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실 오늘이 아버지 주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부탁해 주시면서, 우리 그 아버지들에게 좀 메시지를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지고 혹시나 우리 탈북자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또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그 우리 그와 있는 우리 그 남가주 지역에 와 있는 그 탈북 동포들 형제들 스토리를 좀 중심으로. 그렇게 좀 소개 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십일조에 관한 그 규례로서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함께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실 여기에 좀 넘어가면은 신명기 16장에는 또 절기와 맞추어서 이와 유사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가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 과부 함께 다 함께 그 절기를 지키라고. 이 절기가 뭔가 하면 칠칠절이에요. 좀 낯설시죠? 우리에게는 오순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같은 절기예요. 왜 칠칠절인가 하면은 유월절 이후에 그 주간을 일곱 번을 지난 후에 그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죠. 이 오순절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첫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보리 수확. 그러니까 그 해가 시작되어서 첫 수확이 열리는 절기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인데 거기에도 똑같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함께 그 절기와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가 되면은 특별히 그 절기에 맞춰서 읽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오순절에 맞춰서 지금 칠칠절에 해당하는 오순절에 맞춰서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 거기에 나그네로서 왔던 룻이 그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으로까지 이렇게 되는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탈북자들 중에서도 이 절기와 연관돼서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요. 아, 이분은 이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출신이에요. 출신으로 봐서는 아버지는 뭘 했나 하면은 그때가 김일성인지 김정일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도 아마 김정일 때가 아닌가 이제 넘어간 거기에 경호원으로 있었어요. 경호부대에 경호원으로 있었으니까 아주 좋은 출신이죠.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연락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데려가라. 갔더니 아버지는 죽어 있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음 날 추방을 당합니다.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나 하면 함경도 국정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 거의 졸업할 단계인데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그리고 함경도로 가가지고 추방당한 거기에서 학교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미 그렇게 평양에서 추방당한 가족이라든가 아이는 이미 반역자라는 걸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 얼마나 차별이 심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힘들게 이제 졸업은 했는데 그때가 한창 그 식량난이 나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해도 뭐 먹고 살 길이 너무나 그 힘들고 하니까 막 궁여지책으로 결혼을 일찍 한 거예요. 그 동네에 이제 누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일찍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근데 자기 자신도 못 먹는데 아이에게 줘야 할 젖이 나올 리가 없죠. 아, 그래서 참 힘들게 힘들게 하지만 아이가 계속 울고 보채고 그래서 이제 그 뭐 받는 배급이래야 강냉이 몇 알이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풀같이 죽같이 쏘아서 아이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걸 토해내는 거죠. 결국 아이가 견디질 못하고 죽습니다. 그게 12월 25일이에요. 이분은 거기서는 그게 무슨 날인지도 모르죠. 그저 그날은 아이를 잃은 참 가슴 아픈 날이고 그리고 이제 탈북을 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 와봤더니 자기 마음속에 가장 흥얼이기 전 그날이 다가올수록 온 세상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즐거워. 이게 무슨 날인가? 크리스마스인 거죠. 이분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예, 참 그런 그 아픔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예. 아, 참 우리 그 탈북 동포들이 여러모로 그런 참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연세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한 70 가까이 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자분이에요. 그 장교 그러니까 저쪽 그 시골에서 장교가 돼가지고 평양 근교까지 근무했던 아주 그 뛰어난 분이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탈북을 하게 돼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탈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뒤에서 이 추격해 오는 데서 강을 건너 도망을 해야 되는데 총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아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가 데리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곤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장면이 총소리와 아들이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뭐 잠이 올 리가 없죠. 그죠? 근데 간혹가다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디에서 본 것 같다. 아, 그럼 거기 얼마나 그, 예? 그 소식이 궁금하겠습니까? 한번 좀 확인해 줄 수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럼 돈을 건넵니다. 그러고 나서는 소식이 없어요. 몇 차례 그런 것까지를 경험을 합니다. 예. 아, 참, 제가 이제 이 탈북자들을 이렇게 좀 접하게 됐던 게 그때가 아마 2006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하나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그 한국말을 하는 발런티어를 좀 그 통역할 수 있는 발런티어가 좀 필요하다 했는데 보니까 그 변호사 사무실인데 망명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의문을 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그 망명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이고 그 변호사 누군가 하면 유대인이에요. 여자 변호사인데 그 홀로코스트에 또 후예입니다. 이분은 또. 예.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망명 전문으로만 하죠. 이게 보니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전 세계 90여 개국. 하, 참 그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도 참 많습니다. 우린 정말 자유의 땅에 와서 그런 아픔을 거의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그렇게 참 목숨의 위협과 자유의 어떤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찾아와서 그 망명 신청을 하는 출신 국가만 해도 한 90여 개.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이 탈북자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부시 행정부 당시였는데 그 부시 행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전 세계 3대 악의 축을 그때 표명했었어요. 이란, 이라크, 북한.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북한의 인권법을 제정을 했고 그 인권법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서 이제 그때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 진술 과정은 제가 해야죠. 예, 그래서 그 북한에서의 상황, 넘어온 과정, 또 미국으로 오게 된 과정 이 모든 것을 다 진술에 쓰는데 이런 아주 그냥 충격적인 스토리들을 제가 접하게 되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지간히 북한을 아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거의 안 꿉니다. 1년에 한두 번 그저 꿔봐야 개 짖는 그저 꿈 정도인데 그때는 제가 꿈을 꾸면은 제가 북한에서 막 쫓기는 꿈을 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한 몇 개월 동안은. 예, 근데 그런 스토리들이 정말 이런 충격적인. 그리고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이분은 저 북한에서 꽤 그래도 지위를 가졌던 분입니다. 소자 출신이세요. 인민군 소자니까 우리의 소령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간급의 그 계급을 가지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그걸 복무를 마치고 군복무를 마치고는 저 함경도 지역의 어떤 시도 위원장을 하고 계실 때예요. 그때가 이제 식량난이 난 겁니다. 정말 눈 뜨면은 시체 치우는 일이 그저 일과였대요. 가서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산에 가서 묻어버리고 오는 건데 어느 날 5살짜리 아이를 가서 수습을 해가지고 묻고 내려오는데 그 묻는 순간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주체사상 온 세상에서 정말 가장 행복하다는 가장 완벽하다는 이 주체사상의 나라 속에서 5살박이 애가 굶어 죽어가는데 나는 얘를 위해서 뭘 해줬던가를 생각하니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체제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탈북을 해서 미국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또 어떤 그, 경우와 또 연결이 된다면은, 여기 저, 몬트리올에 가면은요, 거기에 그, 미국 국방부 산하의 언어 대학원이 거기에 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죠.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알았지요. 여기 이제 한국어의 교관 요원들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한국어가 이렇게 전략 언어인 줄 몰랐습니다. 전략 언어라는 게 이제 그 국방부 산하니까 어떤 그 미국의 국방을 위해서 필요한 언어가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랍어래요. 그래서 아랍어 요원이 한 220명 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요원이 많은 게 한국어랍니다. 160명 정도가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한국어를 아는 분들이 그 정보에 필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정보와 뭐 거기에 그 뭐 뭡니까 방송이건 언어건 이제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문제는 남북한이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언어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 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게 언어가 남한 언어만 가지고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 이제 새로운 언어 그 교본과 또 단어집과 이게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언어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해서 이제 제가 그분하고 또 한 분은 지난번에 한번 좀 소개해 드렸던가요?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저 한식당 그 김정일의 여동생이 하던 한식당에서 예 정말 체포돼 갈려다가 탈출해 온 북한 형제 한 분이 있죠. 아, 이 친구도 그 평양 출신이고 집안이 좋고 하기 때문에 둘을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둘이 올라가서 그 요원들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계획 프로젝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가져온 걸 딱 보니 고용 계약서가 예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라든가 이게 뭐 미국의 국방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표현은 하나도 없고 저 어디 동네에 카운티에 고등학교 뭐 임시 교사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여기 좀 저 그 과정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그 아 이게 기밀에 그 속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아 그 뭐라 그러죠? 저기 대리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한 가지 약속한 건 이겁니다. 이것을 잘 도와준다면은 미국에서 정착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 해서 정말 그거는 아 이건 뭐 거의 확실한 거다. 아 이건 뭐 아, 국방부에 속한 분들의 약속이고 하니까 그러나 문서로서는 우리가 약속해 줄 수 없다. 지금 보다시피 이런 그 아, 예, 고용 계약서도 이런 식이니까 그래 가지고 참 착실하게 해서 오가면서 이제 필요할 때는 올라가죠. 또 그분들 내려올 때 또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1년 반 정도 해가지고 교본과 아, 북한어 사전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선 소식이 끊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질 않고 결국 두 사람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 신분 해결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예, 물론 뭐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지만 예, 물론 변호사도 알고 그런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도 나가봤지만 그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미국을 떠나셨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한 분은 아직도 좀 여기에 머물고 계시죠. 예. 아,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탈북 통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을 겪으면서 그리고 아, 현재로서 가장 어려운 거는 그런 신분의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한국을 거치지 않고 난민으로서 미국에 들어오면은 즉시 회복이 돼요. 난민 자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 굉장히 제한을 해요. 어느 정도로 제한 안 하면은 가장 많이 이제 그 유엔 난민위원회의 그 뭡니까 숙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방콕에 있습니다. 북경에 있는 건 굉장히 제한이 많고 방콕에 있는데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 300에서 한 500명까지가 항상 대기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미국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뷰 하나 하는 데만도 한 4, 5년이 걸립니다. 그 시설에서 그냥 힘들게 힘들게 견뎌야 인터뷰 한번 할까 말까.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한국으로 가면 다 안정적일 것 같은데 왜 그런가. 그렇지 않은 이유가 정말 이분들만이 아는 거죠. 그 자기 직계 가족의 위협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분들에게는 짐입니다. 자기가 떠남으로써 직계 가족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는 눈을 뭐 불보듯이 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평양 출신이면은 그냥 추방이고 무조건. 네, 그리고 뭐 이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분들의 삶이 저도 처음에는 이거 뭐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의문이 술 담배를 도무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건강 다 잃고 이번에 2주 전에 그 죽은 그 친구도 사실 술 담배예요. 그걸 못 끊어가지고. 네. 눈에 보입니다. 간이고 뭐고 다 안 좋다는 게. 근데 왜 이렇게 못 끝나면 본인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러지 않고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저 잠이라도 한번 자려면은 그렇게 술 기운이라도. 예. 그러니까 이분들 나가고 있는 교회에 목회자는 그걸 다 이해하고 계세요. 예. 이런 어떤 큰 아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을 거쳐온 경우가 사실 문제예요. 한국을 거쳐서 국적이 회복됐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신청할 때는 미국 정부는 그거는 구분해서 다룹니다. 이미 한국에서 회복이 됐다. 그래서 받아줄 수 없다. 그런데 이분들에게서는 한국에서 머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연이라도 한번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밤이면은 위협 전화가 들어와요. 뭐 그 무시한다 해도 아침이면 차에 타이어가 터져 있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딸 아이가 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러면 애가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누가 시커먼 애가 따라오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누구지?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너 재미없어. 이러고 가요. 그러고 한 두세 차례 한번 겪어보세요. 아이가 학교 안 갑니다. 이런 위협이 직접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눈에 보이도록 오는 게 아니죠. 예, 그런 위협을 피해서 미국에 왔는데, 아, 미국 그 이민국에서는 그걸 원칙적으로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예, 아, 이런 그 어려움들이죠. 정말, 아,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참 도움을 주시는 분들, 특별히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의 도움이 참, 아, 아주 그 필수적인데, 그 중에 지금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 아주 결정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한 변호사가, 아, 한국 분이시죠. 이분은 이제 어려서 남미로 가가지고 남미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남미 기질이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아주 그 직설적이고 한 줄 몰랐어요. 근데 아, 이 탈북자들에 대한 참 끊임없는, 아, 꾸준한 그 마음은 정말 존경할 정도입니다. 이분의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하고 평양신학교 동기시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역시 그런 어떤 신앙의, 아, 뿌리에서부터 그렇게 도와주는데, 어, 그게 2006년, 한 7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지원 사역을 좀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2, 3년 되지요.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그 장례식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자기가 도와준 것, 예, 그 금액으로 도와준 거죠.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도 이래 보니까 한 34만 불 나오는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어요. 꾸준히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근데 여기서 많은 그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누구 혹시 뒤에서 누가 대주는 거 아니야? 어,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주는 거 아니야? 하나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도. 나중엔 좀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되는 분들이 있었죠. 뭐 평통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주머니에서 다 나간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저하고 거기 그 사무실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분이 이제 사무실은 열었지만 노동법인데 뭐 고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았던 거죠. 그래서 발런티어로 같이 이제 거기서 만났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탈북자들을 만나서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주는 사명인 것 같다. 이분이 뭐 교회를 지금 정기적으로 출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를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어요. 참 귀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번 이 저도 이가 좀 신통치 않아가지고 치과 치료를 좀 많이 했는데 언제 한번 어우 너무 눈물이 날 정도의 그 통증을 겪었어요. 이 씹다 보니까 통증이 오는데 와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고 꼼짝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프진 않은데 웬일이지?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한 2, 30분 지나면 좀 가라앉고 이렇게 한 며칠을 그랬어요. 그래, 야 이거 다 나갔구나 해서 이제 치과를 갔습니다.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 했는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 저 안에 신경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괜찮은 거 같다고. 근데 왜 이렇게 아팠죠? 그러니까 뭐 아플 수 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저게 왜 이랬을까? 제가 이제 그러는 와중에 그 한국의 그 동아일보에 올라오는 그 칼럼을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성아 기자라고 그 김일성대 졸업하고 지금 동아일보의 기자로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 뭐 이런 거. 거기에 제목 하나 올라온 칼럼이 뭔가 하면은 탈북자에게 없는 것.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읽어봤습니다. 뭔가? 짜증. 그럼 뭘 것 같습니까? 탈북자에게 없는 거. 우리에겐 다 있는데 탈북자에게는 없어요. 그게 어금니랍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도무지 일을 뭐, 관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어금니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진짜인가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을 조사를, 진짜 다 없어요. 그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앞니만 가지고 마치 그 뭐, 그 뭐죠? 그 다람쥐가 뭐 이래 먹듯이 이런 식으로 앞니만 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나 해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뒤져가지고 우리 한인타운에 치과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날 편지를 썼어요. 한 40여 통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두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가고 미션 치과라고 두 군데서 연락이 와서 치료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아픔을 좀 저한테 주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워낙 많으니까 이제 줄을 세웠죠. 순번을 정하고 제일 급한 것부터 해가지고 순번을 전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이제 모임 가질 때에 두 분을 모시고 감사패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론들에서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걸 옆에서 이래 들어보니 그래요. 아,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오히려 자기가 감사하대요. 탈북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부터 그 농촌 진료들을 많이 갔답니다. 농촌 진료 아시죠? 그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가서 이제 일시적으로 하고 오는 거죠. 그래 가봐야 뭐 일주일 남짓. 그런데 이 치과는 그렇대요. 가서 빼주고 오는 것밖에 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데 기간이 안 되니까 아픈 걸 놔둘 수 없으니까 살릴 수 있어도 빼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그렇게 죄의식을 느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걸 중단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탈북자들이 가까이 있어서 스케줄 잡아주면은 찾아와서 치료를 다 해줄 수 있으니 자기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다 해주더라고요. 참 정말 고마운 분들 참. 이 친구들 참 속 많이 세깁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을 세게요. 그리고 지우들이 뭐 엉뚱하게 그렇게 생각을 예를 들어 치과 하는 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 같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국 정부에서 뭐 지원이 나오니까 그 지원을 받아서 날 해주겠지. 또 어떻단 거예요. 그러니까 지 생각에는 가가지고 이렇게 해줬더니까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냐고 이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큰 소리 치고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이런 분이 있나 해가지고는 그러게 아니게 이렇게 그저 하는 게 괜찮다고 그 소리 지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들어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딱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요. 이제 얘들 만나면 저도 거칠어져요. 걔들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표현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 앞에 대고 해야 되지요. 그냥 해야 돼가지고 그냥 똑바로 하려고 말이야. 가서 당장 가서 사과하라고. 억지로라도 가서 사과를 시켜. 이런 참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 LA 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상대했던 큰 교회들은 전부가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요. 그래서 문을 다 닫습니다. 더 이상 오는 거 바라지 않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미웠었는데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고 생각하니 그래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고 체제의 문제다. 그런 사회에서 태어난 거예요. 북한 정부가요. 우리가 뭘 도와주고 한참 지금도 뭘 주려고 그러고요. 거기에 대해서 땡큐란 표현 한 번이라도 했나요? 북한이? 안 그래요. 당연한 걸로. 그리고 더 그냥 까는 거예요.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이게. 거기에 물든 애들이고. 감사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이게 그냥 충격이에요. 그런 게 막 충격이고.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극복할 수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우리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분단의 아픔이 참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참 두서없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지난번 그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에 너무나도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고 그런 부담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아버지 날로서 당연히 절기를 지키고 절기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목사님께서도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약에는 이렇게 되지만요.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렇게 이제 구원받을 자, 영벌에 처해질 자를 구별한다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우측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창세부터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와서 영원 전부터 예배되었던 그 나라를 상속하라. 왜냐, 이제 설명을 하죠.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줬어.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줬어.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맞아 주었어. 몇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그랬죠? 예수님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말하죠. 영벌을 받을 자들이요. 가서 지옥불로 떨어지라는 거죠. 왜냐?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마실 것도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주지도 않았고 언제 그랬죠? 언제 안 그랬던 얘기죠?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어찌 보면 이거 참 억울할 정도로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기준이 너무 단순해요. 여기 눈앞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누겠다는 거죠. 물론 비유를 통한 교훈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탈북 형제들에 관한 소개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할 경우는 이 본문을 항상 인용을 합니다. 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정말 그 나그네 된 우리의 동포고 형제예요.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동포고 형제라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예,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축복, 고아와 과부와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우리 탈북 동포 형제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